님입니다. 최근에 크리스마스 카드나 연하장이 한참 팔리고 있는데요. 몇몇 카드를 보면 아이디어 상품이라고 해야 하나, 기괴하다고 해야 하나 망설여질 때가 있어요. 이상한 모양의 카드 참 많지요. 농담과 욕설이 인쇄돼 있고 카드를 열면 주먹이 솟아오르거나 약을 올리고 또 누드가 그려져 있거나 화투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장난이 지나쳐서 불쾌한 감정이 먼저 들게 되는 그런 카드가 많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또 잘 팔리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아무래도 그렇게 요란한 카드나 인쇄되어 있는 글귀를 그냥 보내는 것보다는 깨끗한 카드에다가 자기 글씨로 적은 간략한 마음의 인사, 이것이 더 반갑지 않을까 생각돼요. 카드라는 것, 역시 마음을 담아 보내는 거니까요. Upon a star 만화 영화 피노키오 중에서 When You Wish Upon a Star, 린다 론스테드의 음성으로 오늘 첫 곡 띄워드렸습니다. 한승엽 씨, 하이틀의 한승엽 씨, 귀여운 후배 가연 씨의 생일 축하곡을 이렇게 늦게 들려드려서 어떡하죠? 하지만 아름다운 음성으로 들려드렸으니까 그래도 괜찮죠? 이 피노키오의 주제가만 들으면 크리스마스가 생각이 나요. 저도 어쩔 수 없이 할리우드 키든지 성탄절 아침마다 어렸을 때부터 TV를 통해서 디즈니 만화를 봐서 그런지 피노키오의 주제가가 언뜻 성탄절을 떠오르게 하네요. 화곡동에서 김문정 씨, 어느 날 비디오 가게에서 이 비디오를 봤는데 본전도 못 뽑은 테이프를 샀다고 동네 비디오 가게 아저씨가 투덜거리시더군요. 하시면서 김문정 씨가 이 영화를 시네마 천국에서 다뤄달라고 하셨는데요. 바로 The Fabulous Baker Boys, 사랑의 행로입니다. 아유, 그 비디오 가게 아저씨 뭐 모르시네요. 이런 영화만 있어도 저희 시네마 천국이 훨씬 천국다워질 텐데. 자, 이 영화의 각본과 감독은 스티븐 클로브스가 맡았고요. 제작은 시드니 폴락이 했습니다. 음악은 네이브 그루신이 맡았는데요. 그래서 그 영화 속에서 피아노를 치는 프랭크가 아니라 잭이군요. 잭의 손가락은 그 제프 브리지스의 손가락이 아니라 바로 데이브 그루신의 손가락입니다. 미셸 파이퍼가 수지로 나왔고요. 제프 브리지스가 잭, 그의 형인 보 브리지스는 프랭크로 나온 그런 영화죠. 89년작입니다.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Ay, no me puedo quejar. Ni me obligas ni te obligo. Me invitaste a huir con 우리가 빛나고 있다. Yo quería volar. 더 할 수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조.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예술학교. 제1부 사랑대달부, 눈물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지우 기획소설, 순분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겨울을 닮은 고독한 목소리, 스팅을 아십니까? 폴리그램이 전하는 영화음악, 데몰리션 맨. 스팅이 만들고 직접 노래한 감각적인 영화음악입니다. 스팅의 데몰리션 맨, 폴리그램. 가슴을 돋보이게 하고 싶을 땐 쉐이퍼 뿌레를 하세요. 비너스 쉐이퍼 뿌레를 하세요. 받쳐준 가슴을 가운데 숨어있는 메모리 와이어가 한 번 더 살짝 올려주거든요. 비너스 쉐이퍼 브라. 사랑의 비너스. 저 취미가 뭐예요? 영화 감상이요. 특기는요? 퀴즈 맞추기요. 네? 그럼 바로 이거네요. 700-9950. 사랑과 영혼, 황비홍, 나홀로집에 등 수많은 영화 주인공이 되어 풀어가는 퀴즈의 세계. 도전 영화 특급. 700-9950. 잃어버린 성계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뻐지고 싶으면 700-6888. 세계를 침묵시킨 범죄의 공포. 미스터리의 거장 토머스 에리스가 그린 양들의 침묵. 감동을 증폭시킨 또 하나의 소설, 레드 드래곤. 화제 베스트셀러, 양들의 침묵. 레드 드래곤.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먹는 게 남는 거라고요? 그래도 사면 큰 냄비 정도는 돼야죠. 푸짐한 이 맛. 녹황색 야채 스프가 듬뿍. 사면 큰 냄비. 냄비만 남았잖아. 맛있는 게 남는 거예요. 삼양 큰 냄비.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의 복김이 주근깨 비타민C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김한길, 여자의 남자. 이 계절에 혼자인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둘이 함께 있는 이들에게도. 장편소설, 여자의 남자. 김한길의 글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해냄. 자기 음악 좋아하지? 랩? 발라드? 아니면 최신 유행 음악? 700-8883 우리 영원히 헤어지지 말자. 음악 들을까? 700-8883 우리 이별의 음악은 듣지 말고 사랑의 음악이나 그리움의 음악만 듣자. 700-8883 심심할 때 음악 퀴즈 어때? 700-9993 자, 준비됐지? 응, 700-9908 조심해, 함정이야! 크리스탈이 어딨지? 용계 찾아왔구나. 예? 드디어 찾았어. 새로운 차원의 전화 퀴즈 게임 크리스탈을 찾아라. 700-9908 다락방의 학습 탐험 700-4100 야, 4번 답 좀 보여줘.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 안 읽었니? 그치. 여자친구, 설거지, 여드름, 용돈, 유머, 하품 어때? 멋쟁이 아버지의 충고,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 딸에게 주는 엄마의 충고, 프랑스 향수보다 마음의 향기가 오래간다. 도서출판 비전. 저녁 노을은 도시에 내려앉고 남자는 벗었던 턱시도를 도로 입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여자가 그 남자에게 묻습니다. 또 만날 수 있을까요? Will I see you again? No. 남자는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I brought it. Thank God. Looks like a creep. Hey. You got great hands. (12월의) 밤거리를 걸어가는 그 남자, 잭. 잭은 밤이 되면 일을 하러 가야 합니다. 피아노를 치러요. 잭은 형 프랭크와 함께 피아노를 양옆으로 놓고 앉아 있습니다. 손님도 별로 없는 싸구려 술집이지요. 땡큐. Good evening and welcome to the Starfire Lounge. My name is Frank Baker, and 88 keys across from me is my little brother Jack. You know, my brother and I have been playing together for gosh, I don't know. 형은 손님들에게 매일 똑같은 말을 합니다. That's a lot of water under the bridge, huh, Jack? A lot of water. Of course, back then, things were a little different. I was 11, Jack was 7. About the only one that would listen to us was the family cat, Cecil. 우리 형제가 함께 연주를 한 건 30년이 넘었고 처음에는 고양이가 유일한 청중이었다. 프로 무대에 선 건 15년째. 지금 앉아있는 무대는 우리한테 특별한 곳이다. 형이 이런 내용의 그렇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잭은 계속 담배를 피고 있고 손님들도 별로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연주도 이제는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지 못하지요. 하지만 형제는 듣던 말던 연주를 합니다. 그들이 매일 밤 연주하던 몇몇 클럽에서도 상황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손님은 없고 웨이터들은 농구 중계나 보고 있고 클럽 주인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투덜댑니다. 그리고 수고비를 주면서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만을 합니다. 클럽 주인들은 손님을 끌기 위해 다른 연주자들을 쓰고 싶어 하는 것이죠. 15 years, no one's paid us off. He made the deal. There's no shame in it. We gotta talk. Talk. I've been thinking maybe we should make some changes. I've been thinking maybe we should take on a singer. It's just an idea. I want your opinion. 위기를 느낀 형 프랭크는 이젠 피아노 두 대만으로는 박수를 받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가수를 한 명 영입할 생각입니다. 형이 그러거나 말거나 동생은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동생 잭 베이커는 형 프랭크 베이커가 하자는 대로 그저 따라할 뿐입니다. 음악을 하기보다는 그저 그 모든 일들은 생활비를 벌기 위한 일들이었으니까요. Appreciate your punctuality, Miss Moran. Monica Moran. All right, Miss Moran. Actually, that's my stage name. I'm sorry? Moran. Monica, the whole thing, it's my stage name. My real name's Blanche. Blanche. 가수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온 여자들의 노래 실력들은 한마디로 형편없습니다. 자, 오디션 장면 들어보시죠. Thank you, Miss Moran. That's enough. It makes the world taste good. Miss Moran. Miss Moran. Who can take a rainbow? Miss Moran. Wrap it in Blanche! Oh, sorry. I get so caught up in it sometimes. It's scary. Yes, it is. Oh, well, okay. Thank you. End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My friends, I'll make it clear, I'll state my case. Up, up and away, my beautiful balloon. Would you like to glide in my beautiful balloon? Well, tiny bubbles. When my baby smiles at me, I go to Rio. girls and not one who can carry a tune. 37명이나 찾아왔지만 쓸만한 가수는 한 명도 없습니다. 두 형제는 짐을 챙깁니다. God damn it! Shit! Stupid you! 그때 입구에서 웬 여자가 들어오다 넘어지면서 욕을 해댑니다. 구두굽이 부러진 거죠. This is where the auditions were. We're finished. 오디션이 끝났다고 형 프랭크가 말합니다. 쇼 비즈니스에서는 시간 엄수가 규칙이라는 거죠. Punctuality. First rule of show business. This is show business. Look, miss. 하지만 여자는 허름한 창고를 보며 쇼 비즈니스라는 말을 비웃습니다. 더구나 오디션에 뽑힌 사람도 없고 형제들이 바쁜 척을 해봤자 할 일도 없지 않냐고 여자가 넘겨줍습니다. 여자는 하루 종일 어떤 직감이 들었고 그런 예감 때문에 찾아왔다고 말하지요. 동생 제이기 손해볼 거 없으니 테스트를 해보자고 피아노 앞에 앉습니다. 형 프랭크는 할 수 없이 여자의 신상명세서를 작성합니다. Name? Susie Diamond. 이름? Susie Diamond. You have any previous experience as a singer, Miss Diamond? No. 가수 경험 전혀 없음. Well, for the last couple of years, I've been on call for the AAA escort service. 전직 2년 동안 콜걸을 했었음. 대수롭지 않게 자신의 과거를 밝힌 수지는 제게 치는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합니다. 씹던 껌은 뱉어서 손에 쥐고요. 끝나고 나서 다시 껌을 씹을 참이니까요. Real slow, okay? Tell everyone 7:15. She'll get here. Right, just like the day of the auditions. Jesus. 클럽 현관에서 잭과 프랭크는 수지를 기다립니다. 그녀를 가수로 쓰기로 한 공연 첫날, 그녀가 있습니다. 프랭크는 초조하고 잭은 여유 있습니다. 형제인데도 외모나 성격이 전혀 틀리지요. Oh Christ, look at her. Good evening, Miss Diamond. You're late. 수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의상이 기가 막히지요. 싸구려 반짝이 의상을 걸치고 온 수지. What are you talking about? Is there a language problem? How you dress for tonight? Where is it? What do I look like? I'm naked? What, that? What are you, insane? What do you think we're doing? Going trick-or-treating? He doesn't like my dress, right? Come on, we don't have much time. But what? What come are you... on, come on. Don't grab me. Don't grab me! 프랭크는 질색을 하면서 그녀를 부랴부랴 옷가게로 데려갑니다. Here. How about this? 옷이 날개라. 프랭크가 서두른 덕분에 수지는 천박한 여자에서 분위기 있는 여자로 탈바꿈합니다. 무대에 선 수지. 하지만 수지는 그런 무대가 처음이라 떨리기만 할 뿐이지요. 마이크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헤매다가 욕설이 스피커를 통해서 나가고 또 마이크를 뽑아들다가 팔목에 걸어뒀던 가사 쪽지들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됩니다. 자, 수지가 처음으로 무대에 서는 장면입니다. And that place is this place, the Ambassador Lounge. Ladies and gentlemen, please give a warm welcome to a very special lady with a very special way of singing a song, Miss Susie Diamond. Pardon me. I can't tell you how thrilled I am to be here. 손님들은 가수의 실수를 재미있다는 듯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형 프랭크가 약간은 장난스럽게 피아노를 칩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죠. When I get home to my chilly hall room, I'm much too tired to sleep. 수지가 바닥에 떨어진 가사 쪽지들을 줍고 있는 동안 시간을 벌기 위해서 잭도 형의 노래를 맞받아서 부릅니다. A beautiful hostess, you know, one that the palace features at exactly a dime. 그리고 잭의 노래를 맞받아서 부르는 수지. Dance and so dance, that's what they pay me. Gosh, how they weigh me. Ten cents a dance, pansies and tough guys who tear my gown. Seven to midnight, I hear drums. Loudly the saxophone blows. Trumpets are tearing. Sometimes I think I've found my hero, but it's a queer romance. All that you need is a ticket. Come on, big boy, 10 cents a dance. 손님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형 프랭크는 수지의 행동들이 위태롭기만 합니다. 앞으로 늦지 말고 껌도 씹지 말고 손님들한테 팁 받는 버릇도 버리라고 잔소리를 하지요. Then I want my picture on the poster and my name. And these shoes are too fucking tight. 그렇다면 포스터에 자신의 사진과 이름도 넣어달라고 수지가 요구합니다. Nice girl. I love you, baby. And if it's quite all right, I need you, baby. To warm the lonely night. I love you, baby. Suzy가 팀에 합류한 뒤 그들 3명의 인기는 나날이 높아집니다. 베이커 형제들을 쫓아내다시피 했던 클럽 주인들도 다시 베이커 형제를 부르게 되죠. 그들이 가는 클럽에는 점차 손님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Suzy도 이젠 무대에 익숙해져 갑니다. Merry Christmas! What do you think? It's May. I thought I'd give the kids a thrill. Listen, don't forget, Monday, bright and early, we got a long drive. Merry, merry. 크리스마스 이브. 가정적인 형 프랭크는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외로운 두 사람, 잭과 수지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데이트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Well, au revoir. You like a cup of coffee? Now, on Christmas Eve? Nah, it gives me the shakes. I better get home. Rest the pipes. You want me to walk you? 두 사람 다 외롭기는 하지만 외로운 것도 괜찮다는 표정들입니다. 어디까지나 일로 만난 사이고 서로 그 선을 넘고 싶지는 않아 합니다. Okay. 아파트에 병든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사는 잭. 위층에 사는 꼬마 여자아이가 가끔 놀러 올 뿐 잭은 혼자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그가 유일하게 가는 곳이라고는 재즈 뮤지션들이 모이는 재즈바였죠. 잭은 그곳에 가서 남들한테 들려주기 위한 음악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음악을 합니다. 술집 손님들의 구미를 맞추기 위한 피아노 연주가 아니라 자신을 느끼기 위해서 피아노를 치는 것이죠. 피아노를 치는 잭은 그때만이 행복할 뿐입니다. 잭 베이커, 프랭크 베이커 형제와 수지 다이아몬드. 이제 그들은 여기저기 오라는 데가 많습니다. 좋은 대접을 받으며 휴양지에 있는 호텔에서도 공연을 하죠. 그들은 고급 호텔의 짐을 풀고 발코니에 나와서 샴페인을 마십니다. Just like this on our honeymoon. Moon, stars. Remember Jack? I wasn't there. Right. My first solo gig. 아름답고 편안한 밤. 형 프랭크는 수지와 춤을 춥니다. 그리고 수지에게 동생 잭과도 춤을 추라고 합니다. I think I'm drunk. You two dance. I'm gonna go sit with the wallflowers. Oh, I don't know. I'm not used to leading. Come on, Jack. Give the girl a try. No, I think your little brother prefers to dance alone. 당신 동생은 혼자 축을 좋아할 거야. No, 수지가 말합니다. 그런 수지에게 잭이 다가오고 그들은 춤을 춥니다. 하지만 아직 마음을 열지는 않습니다. Mm-hmm. 그런데도 형 프랭크는 미혼인 잭과 수지가 불안합니다. 프랭크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두 사람이 사랑하게 돼서 일하는 데 지장이 있을까봐 그런 것이죠.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 형 프랭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No, never mind. I'll get him. We made a deal. Training wheels for a month, then we'd see. 어느 날 아침, 프랭크는 아이가 다쳤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잭과 수지에게 공연을 맡기고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프랭크는 스케줄을 일러주고 선곡을 미리 해주고 공연을 어떤 식으로 해나가라는 잔소리를 빼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잭과 수지는 형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전혀 색다른 노래를 하고 수지는 피아노 위에 올라가서 고혹적인 자세로 청중들을 매료시킵니다. 형 프랭크가 이끄는 일방적인 무대에서 잠시 벗어나게 된 잭도 피아노 실력을 기분 좋게 보여줍니다. 청중들도 물론 열광하고요. 자, 수지가 피아노 위에 올라가서 My Funny Valentine을 부르는 그 장면 들어보시죠. 파니 발렌타인, 두 사람이 두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는 그런 노래였지요. Okay, boys and girls, find a friend. This is it. 10, 9, 8, 7, 6, 5, 4, 3, 2, 1.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한 해가 왔습니다.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던 잭과 수지도 서로에게 입맞춤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난 뒤에 텅 빈 클럽. 풍선과 꽃가루와 오색 테이프가 여기저기 널려져 있고 잭과 수지는 약간 허탈한 듯이 얘기를 나눕니다. Hard to believe sleeping in a room like that don't change your life. But it don't. No, bed may be magic, but the mirror isn't. Still wake up the same old Susie. 자신이 상대했던 남자들 얘기를 하는 수지. I didn't always. 호화로운 침대는 마술 같았지만 깨고 나면 언제나 똑같은 자기 자신이었다고 수지는 옛날 일을 고백합니다. the Hartford much myself. Thanks. 그리고 잭은 피로에 지친 수지의 어깨를 만집니다. 잭의 손길은 마치 피아노 건반을 만지는 듯합니다. Make a hell of a fireman, you know that? You practice that at home with a stopwatch? Didn't want to wake you. 하지만 사랑을 나눈 뒤에 잭은 언제나 그랬듯이 냉담한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잭에게 수지가 말합니다. I didn't expect you to rush out and buy me a corsage this morning, you know. Your high school ring is safe. 다른 여자를 안 만나겠다는 말을 기대한 건 아니에요. 당신의 자유는 안전해요. Okay, we'll take the plaza. After that, we're locked into the Capri for 5 days. Oh, no, not the goddamn Luau Lounge again. What's the matter with the Luau Lounge? They don't salt their peanuts? Singing feelings knee-deep in paper orchids and plastic tiki lamps is not exactly my idea of a fun evening. 형 프랭크와 다시 일하게 되었을 때 여전히 일방적인 프랭크에게 수지가 항의를 합니다. 공연 장소며 선곡이며 모두 세 사람의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수지가 주장하지만 프랭크는 그런 수지를 무시합니다.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수지. 수지는 그날 밤 잭을 찾아갔다가 재즈바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잭을 발견하게 됐죠. (목소리) 늘 무기력한 모습과 아무 일에도 관여하고 싶지 않아 하던 모습에 그 잭이 아니었습니다. 잭은 거기서만큼은 피아노에 흠뻑 취해 있는 열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Teardrops falling down on my face, trying to forget my feelings of love. I'd never met you, boy. You'll never come again. Listen. The reason I came by last night is I'm thinking about leaving. The act. I met this guy over New Year's at the hotel, and well, he liked my voice, and he seems to think I can sell cat food just by singing about it. It's crazy, huh? 팀을 탈퇴하겠다고 말하는 수지. 수지에게 고양이 밥 CM송 섭외가 들어왔고 수지는 잭에게 그 문제를 의논하고 싶어합니다. 잭은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다른 여자들이 널려 있다고요. 꼭 붙잡아주기를 원한 건 아니지만 언제나 면도날 같고 냉정한 잭에게 수지는 화를 냅니다. 레스토랑에서 피아노를 칠 땐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고 재즈바에서 피아노를 칠 때는 자신의 꿈을 혼자 가다듬고 있는 잭의 모습을 수지는 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지 자기 자신의 경험도 얘기하죠. 원하지 않는 남자들과 어울릴 때는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그러다가 점점 자신이 텅 비어 간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고요. 수지는 자기처럼 텅 비어가는 상태로 너무 오랫동안 살아가는 잭에게 충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잭은 수지에게 철학적인 창녀라고 빈정거립니다. 그런 잭에게 수지가 얘기하지요. 적어도 나는 내 오빠가 포주는 아니었다고요. 그리고 잭 당신은 나고자라고 얘기하면서 떠나갑니다. 그 장면 들어보시죠. Yeah, Frank's doing great. He's got the wife, the kids, a little house in the suburbs. Meanwhile, his brother's sitting in a shitty apartment with a sick dog, little orphan Annie, and a chip on his shoulder about as big as a Cadillac. Listen to me, princess. We fucked twice. That's it. Once the sweat dries, you still don't know shit about me. Got it? I know one thing. While Frank Baker was home putting his kids to sleep last night, little brother Jack was out dusting off his dreams for a few minutes. I was there. I saw it in your face. You're full of shit. You're a fake. Every time you walk into some shitty daiquiri hut, you're selling yourself on the cheap. I know all about that. I'd find myself at the end of the night with some creep and tell myself it didn't matter. And you kid yourself that you got this empty place inside where you can put it all. But you do it long enough and all you are is empty. You didn't know horrors were so philosophical. At least my brother's not my pimp. You know, I had you pegged for a loser the first time I saw you, but I was wrong. You're worse. You're a coward. Frank Baker, and you know this guy to my right, my little brother Jack. You know, my brother and I have been playing together for. God. 수지가 떠나고 프랭크와 잭은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연주를 하고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싸구려 술집을 전전하고 심지어 프랭크는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체육관 건립을 위한 자선쇼에도 잭을 데리고 나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마디로 우스꽝스런 쇼였습니다. 사회자의 지시대로 피아노를 연주하던 잭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난동을 부리며 뛰어나갑니다. 큰 명성을 얻지는 못했지만 광대는 아니었다는 말을 하면서요. 그 장면입니다. Well, all right! What are we waiting for? Take it away, guys! We know what that means, don't we? It's time to turn that big board over again. I'm afraid you guys are gonna have to wait for a few minutes. Jack. I don't know about all of you, but I feel a certain electricity Jack. In the air. Well, all right. What do you think? Okay, let's do it. Hey, Jack. Come on, Jack. Play some music. Play some music. Go fuck yourself, bud. Leave him alone. Frank에게 잭은 화를 내면서 자존심은 다 어디에 팽개쳤냐고 소리칩니다. What's happened to you? You've been kissing ass for so long, you're starting to like it? You let that guy turn us into clowns tonight. We were always small time. We were never clowns. What's happened to your dignity? Dignity? Who the hell are you to talk about dignity? Is this where you get your dignity, Jack, huh? Where you get your courage? Now let's do it straight for once. I want to explain something to you, little brother. See, there are people in this world who depend on me. I got a wife and two kids who expect to wake up every morning with... 프랭크가 대꾸합니다. 나에겐 가족이 있다. 그들은 아침마다 음식과 난방을 기대한다. 저당금과 자동차값도 내야 하고 잘난 동생. 잭, 너도 내가 책임져야 한다. You're goddamn right I would! Your business exists because of me. You! 하지만 형이 이럴 수 있게 된 건 자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잭. 연주 실력이 없는 형 프랭크는 오랫동안 스케줄 관리만 해왔을 뿐이라고요. 묵혀뒀던 감정들이 터진 거죠. 동생에게 열등감을 갖고 있던 프랭크와 연주 실력은 있지만 생활력이 없어서 형이 하자는 대로 늘 따라 해오기만 했던 잭. 드디어 싸움을 벌입니다. Oh, what are you doing? What the fuck are you doing? Jack! 수지도 떠나고 이제 그들 형제도 더 이상 함께 연주하지 않습니다. 거의 매일 밤을 레스토랑 피아노 앞에서 보내지만 무대에 오를 때면 빨리 끝나기만을 기대해왔던 잭. 잭은 이젠 정말 자신의 인생을 그런 식으로 무기력하게 내버려 둔 채 살아갈 수는 없다고 느낍니다. 그것은 형 때문도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의 문제죠. 잭은 형을 찾아가서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I'm not coming back, Frank. I want you to talk about. Frank. Listen. It's not you, you understand? It's me. I sit in the fucking Hilton or the Sheraton or wherever practically every night of my life and from the moment I get on stage I can't 이젠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다고 말하는 잭. 형 프랭크도 이해를 합니다. 두 형제는 그들이 첫 공연을 했을 때 수고비 대신 받았던 오래된 양주를 나눠 마십니다. 그리고 그 술과 함께 그들의 엉킨 마음도 풀어지지요. 그들은 옛날 얘기를 합니다. 돈이나 생활에 연연해하지 않고 단지 피아노 치기만을 좋아했던 그 시절을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때로 돌아간 듯 함께 노래합니다. Comes on like a dream on beaches and green lips like strawberry wine. She's 16, she's beautiful, and she's mine. You're all ribbons and curls, and what a girl. Eyes that sparkle and shine. You're 16, you're beautiful, and you're mine. You're 16, you're beautiful, and you're mine. 잭은 이번에는 수지를 찾아갑니다.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끔 해줬던 여자. 잭과 수지는 담담하게 인사를 나눕니다. 고양이 밥 CM을 끝내고 이제는 콩이나 당근 CM을 노래한다고 말하는 수지. 인생 참 재밌죠? 수지가 말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사랑의 마음을 다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냉담하고 무기력하기만 했던 잭이 변했듯이 그들도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바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만나게 될 것 같은 직감이 든다고 말하는 잭. 수지도 엷은 미소로 대답을 대신합니다. 쓸쓸해 보이는 두 사람. 하지만 이제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더 이상 텅 빈 상태로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수지의 뒷모습을 잭은 그 자리에 서서 오랫동안 지켜봅니다. 저희 마지막 장면 들어보시죠. You're risking your life, you know. You got a gun? Car you're leaning on, light heavyweight with a bad attitude. I'll take my chances. You look good. You look like shit. No, I mean it. You look good. I mean it too. You look like shit. So how's the cat food business? Terrific. I'm doing vegetables now. What kind? Carrots. Peas. None of the important ones. You know, the other night... I was out of line. No, I was out of line. Well, it was kind of rough on Egghead. I mean, beat the hell out of me, but I kind of miss him. Oh, well. He grows on you. After a while. So did you find another girl? I didn't look. Yeah. I'm gonna be late. Peas, peas, try our peas. Our peas are a delicacy. Strangers in the night to that. Funny world, huh? Well, bye, Baker. Hey. Am I gonna see you again? What do you think? Yeah. I think I am going to see you again. Intuition. Cinema 천국, The Fabulous Baker Boys 들려드렸습니다. 사랑의 행로라는 우리말 제목이 약간 어색하긴 하지만 그 흐르는 피아노 선율, 재즈의 선율과 함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느껴지던 그런 영화였죠. 수다스럽지 않고 조용히 하지만 섬세하게 그 사랑의 마음들을 전해준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돼요. 제프 브리지스의 우수에 찬 표정과 그 미셸 파이퍼의 매력이 철철 넘치던 영화. 이 겨울에 마음이 까칠까칠해질 때 우리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되네요. 경기도 성남의 최은경 씨, 친구 현숙이 생일 축하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 씨,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